안녕하세요. 우리 엄마가 돼지꽃을 좋아하셔서 제 이름은 돼지입니다. 앙앙! 토실토실하기 돼지 술 먹자고 꿀꿀꿀 살찐돼지 잡아와서 안주라고 쿵쿵쿵 잠깐만 코봉이 지금 나 안주빠지라고 놀린 거야? 헤이 놀린 거